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제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일찍, 어스틴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차로 막히지 않으면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갈때좀 막히고, 또올 때도 좀 막히고 말이에요. 비가 좀 내렸는데 차 사고가 났더라고요. 두 번이나. 그래서 쭉 막히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도착해서 뭐 제대로 좀 얼굴이라도 씻고 여러분 앞에 좀 앉아야 되는데 그냥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분들 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창원의 김성기님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월 18일 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도착을 하죠. 한국이 하루 빠르니까. 그리고 제가 5월 3일 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전 같이 말해요. 일요일 날 우리 산막골에서 좀 모이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 저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 알림이 저한테 오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바로바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치시고 비밀의 제에 들어가셔서 거기 아무 데나 댓글을 남기셔도 제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 에피소드를 하나 들으시고 싶은데, 그걸 들으시다가 지금 제이 말이 생각이 나서,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바로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그냥 생각해 본 것이 우리 지난번에 왜 덕유산 리조트에 갔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1박 2일 정도 리트릿으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 뭐 소수여도 괜찮아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또 모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이니까 그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절이죠. 4월 달에 그새 잎들은요, 살짝 녹색이에요. 정말 아기 같은 색깔이거든요. 보기가 아주 좋아요. 또 하느님께서 겨우내 낙엽을 떨어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 잎을 새로 달아주시는데 그것이 새 생명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리고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 하셨으니, 능력이 뭐겠어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회비를 조금씩, 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대전에 스누피님이 다 되시는데 말이에요. 먹는 건또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되셨단 말이에요. 큰방두 개를 얻는 것에. 그런데 조금씩 보니까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 약간 그렇게 성수기가 아니었었던 건지. 그렇지만 그때 보니까 꽉 찼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조금씩만 내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엔 뭐 다시 무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또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에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칠천이님이 가게를 또 새로 이렇게 옮기시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으니까, 새로 또, 가게를 이렇게 좀, 대로변으로 옮기셨거든요. 물론 이제 이전 장소가 동종, 업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데가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큰 결심을 하시고 대로변으로 장소를 크게 옮기셨는데, 가서 복비를 드려야죠. 그래서 목포는 내려갈 거고, 목포 내려간 김에 우리 칠천이님의 베프가 계세요. 그런데 참 지난번에 만났는데 선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속에 이야기들을 잔뜩 담아 놓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 시간이 많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그때 덕유산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볼 예정이고 그쪽 지역에 우리 또 있어요. 조금 떨어진 지역에 해남에도 사시는 분이 계시고 장흥에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에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 올라왔다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창원에를 좀 둘러보려고 해요. 우리 창원에 김성기님 계시죠? 굉장히 바쁘세요. 저때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정말 30대 때 바쁘고, 그 다음 40대 일정, 그 시기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셋을다운 되지 않았고, 아기들이 다 크질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는 정말 바쁘죠. 근데, 우리 김성기 님도, 여전히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 오라거나 말씀 못 드리고, 시간만은 제가 찾아가야 할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이 비밀의 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이걸 오디오 파일로 변환을 해서 팟빵에 계속 올려주는 수고를 하고 계시고 말이에요. 우리 이 비밀의 제첫그 시작할 때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 창원에 우리 김성기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게 있어가지고 또 따로 만나 뵈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간 김에 이렇게 되면 우리 거제도에 사시는 분 그분도 한번 만나 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김에 길에 또 우리 한번 들러야죠. 대전에 계신 스누피님하고. 이번에 단톡방에 연세가 좀 지극하신데, 만행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죠? 지금도 이제 외국에 계신데, 예수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유용무 선생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어떤, 신학 혹은 신앙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지가 살짝 엿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인삼 튀긴 거 사주시겠다고. 저는 인삼 튀겨 먹는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금시초문에 인삼을 튀겨도 먹습니까? 그 비싼 인삼을 그냥 튀김으로 해서 먹는다는 거전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냥 몇 뿌리 넣고 삼계탕이나 해 먹으면 모를까 말이죠. 근데 인삼 튀김을 사주시겠다 그래서 대전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대전에 우리 스누피님도 계시고 단톡방에 우리 스누피님이 초청을 해서 오신 분인데 만행을 떠나시는데 예수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러 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쓰리고 아리고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분 역시 속에 담아놓고 계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분의 생각, 삶을 좀, 나눠봤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갔을 때또 우리가 그냥 만나서 먹고 마시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은 일을 하나 우리 계획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힘을 합해서 또그 일을 한번, 이뤄내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만나서 회포도 풀고 말이에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또 그런 이야기 보따리들을 또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다 털어내시고 그래서 또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자고요. 4월 18일 날 아니 19일 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다시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무척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나가는 바람에 사실은 토픽을 정해놓고 자료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었는데 토픽은 정했었단 말이에요.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탄핵 이미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국회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남기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독교인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와요. 태극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성조기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들의 어떤 신념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텐데 도대체 어떤 신념이 이들로 하여금 미국 국기를 들게 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아주 대형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 사람이 붙들고 그것 가지고 한국의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의 한복판, 그 한복판에서 그걸 여러 사람이 붙들고 말해 행진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거기서 참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어스틴에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텍사스가 아니 그 제가 사는 달라스가 텍사스의 북부 지역에 있고 어스틴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학교 근처에 서그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이 왜뭐 기둥 같은 것만 있고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는 기둥만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건물 터에서 라마단은 아닌데 말이에요. 요즘 라마단 아니죠? 그런데 무슨 기도 같은 것들을 모여서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런데 일단의 미국인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런 무슬림들의 집단 행동 그거 여기서 하지 마라라고 데모를 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데모를 하면 시위를 벌이면 이제 경찰들이 보호를 해줘요. 경찰들이 그 시위를 보호를 해주고 보호가 또 그들이 함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 사실 감시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구호를 외치든 상관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아무튼 경찰도 꽤 여럿이 경찰차가 동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들도 와 있고 그리고 경찰들의 길에 이렇게 있던데 이들 역시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이 미국 땅에서 저들의 기도회가 벌어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할랄 식품 먹으면 안 된다. 뭐, 할랄 식품 만드는 공장, 단지가 들어오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우려를 막 드러내고 말해요. 뭐, 흡사 지옥 생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들을 치는데, 그 제가 조그맣게 영상으로 여기 레바논 사람들이 하는 베이루트라는 이름의 식당을 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는 장면을 제가 전화기로 찍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기독교 목사도 할랄 음식을 먹습니다 라는 거죠. 먹어도 제가 뭐 알라를 섬기지 않을 거고 먹는다고 갑자기 제 몸이 굉장히 불경건하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길 겁니다. 음식은 음식이죠. 여러분, 조금만, 눈을 좀 넓혀서 외국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거는 쉽게 우리가 집단,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혹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은 중동 사람들의 그 할랄 음식 잘 먹거든요. 그것건 말안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그 난리를 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뭐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건가? 의심이 가잖아요. 우리 혹시 집단 체면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할랄 음식에 대한 그 집단적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들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들을 검토해봄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좀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스틴에 내려갔다가 인도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요만한 구리로 장식으로 다 벽에 부처 상을 이렇게 해서 말해 전신 그, 뭐, 어떤 거는 석가열에 비슷한 거,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배 이렇게 나온 그, 부처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나 베트남, 뭐, 태국 등지에서 보이던 배 뚱뚱이 그런 형태긴 한데, 배가 그렇게 뚱뚱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비슷하게. 배가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고, 아무튼, 7 정도의 다른 부처, 붓다 같아요. 이렇게 상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런 곳에서, 아마 불교던 것 같아요. 그 식당 주인이. 그걸 먹었다는 거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값도 쌌어요. 학교 앞이라 그런지 값도 쌌고, 그런데 값에 비해서 식당이 시설도 좋고, 서비스 좋고, 음식도 풍성하고, 뷔페로 먹었느냐 말이죠.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미국 기독교인은 아무런 그 종교적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도 무슬림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무슬림 그러면 테러리스트 이렇게 이제 연결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슬림이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정말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리는 살인 교리고 폭력 교리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뭐 꾸란을 직접 인용해서 갖고 오기도 하고, 이거 이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죠. 만약에 그게 그러면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 갖다가 보시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으로 형벌을 내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외국을 쳐들어갈 때 코로 기식하는 것조차 다 죽여버려라고 하는 잔혹한 신의 명령이 있고 그것을 준행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살인교리죠. 전쟁교리고 전쟁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와 같은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꾸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구절 있잖아요. 그것만 딸랑 갖고 와가지고 살인교리다 뭐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여러분. 곤란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정말 테러를 자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테러를 자행하는데, 그러면 그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뿐만이더냐라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하루도 빼지 않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면 미국은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정말 인구 비율 최대 기독교 국가며 숫자로도 최대의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통령 역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루도 안 빼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신들의 무기를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또 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벌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임산부, 또 유아, 무슨 뭐 어린 소년 소녀들, 뭐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선량한 민간인들,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기독교 교리는 전쟁을 부추기는 교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짓 종교인들이죠. 이슬람이고 기독교고. 그렇죠?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가짜들. 십자군 전쟁 벌였을 때,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전쟁을 11차례, 12차례를 벌였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신의 이름을 팔면서. 지금도 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하면 안 돼요. 신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고, 신의 이름으로, 왕따를 시켜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 세계를 8개 권역으로 나눴죠? 그렇죠? 문명의 충돌에서 보면, 8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이전에는 유럽에서 이쪽을 유럽 동쪽을 그냥 오리엔트 그래서 그냥 동방 그래 버렸잖아요. 그런데 유럽과 나머지 그런 차원으로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다른데 인도나 뭐 남아시아나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데 그냥 오리엔트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문명의 충돌을 보면, 문화적으로, 코드가 비슷한 그런, 지역? 아니, 사람들? 그 모았죠. 트라이브들. 그래서 8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문화권으로. 그렇죠? 이게 다 달라요. 다른데, 이 말씀도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드렸는지 또 까먹었네. 말씀을 드리다가. 점차 제가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혹시 제가 무슨 말 끝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윤정님 들어와 주셨네요. 무도인님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지, 이와 같은 집단적, 왕따 얘기를 하다 그랬구나, 왕따.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이 그 자기네들이 우월한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킨 사람들이고 그 문명을 미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인류 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침략들을 벌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침략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대동을 했고 그래서 북미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아시아 지역을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를 대동하면서 대학살을 동반하고 점령하고 강제 무역을 체결케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각종 좋은 것들을 다 헐값에 강탈해 가고 뭐 이런 그리고 또어그 이후에 지나서는 그 어떤 보호 무역 같은 것들을 또 체결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굉장히 확장시켜 나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과 나머지 그러면서 어떤 그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으로 왕따를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 역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흑암이라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요 가슴으로 품을 줄 알아야죠. 거기로 전도도 간다면서요, 선교도 간다면서요. 근데 뭘 그렇게 음식에 겁을 내고 말이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참 답답한 일이 뭐냐면 미국의 국기를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국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그런데 어떤, 신념이 있길래, 어떤, 신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미국 국기는 좋아요. 일단 뭐 신앙을 제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반신 반인 우상화 작업을 하고 5000년 역사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며 그 다음에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가 극에 달해있죠. 한쪽 부분에서 그렇죠. 탄신제 같은 걸 드리지 않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그렇게 매년 벌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의 종교 같은 또 다른 것이, 남한 내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미입니다. 친미. 그러니까 미국이라면 이전에는 말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이라면 무턱대고 선한 나라, 좋은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아이들끼리 무슨, 장난을 할때 양편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눠서 뭐, 칼상 같은 거 하고, 고무줄 총 만들어서 총상 같은 거 하고 그랬을 때, 미국이 나오면, 미국은 항상 좋은 나라. 소련은 항상 나쁜 나라. 미국이 쌀미자, 한자로 쓰면 쌀미자 미국인데, 한국만 아름다울 미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미국을 동경하고 선호하고 하게끔 만들었어요. 미국이 주도를 했고 미국이 자신의 꼭두각시인 이승만을 심었고 스네이크란 별명을 붙였던 박정희. 그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에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의 간신 노릇을 하고 말이에요. 미국의 말을 전폭적으로 듣지 않으면 안 돼. 지금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박정희가 감히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친미 그 사상 같은 거 그걸 심어놨죠. 그렇죠? 엄청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죄다 서양 것 배우고 동요도 뭐 칙칙감아 던지면 꼿꼿하게 서서 뭐 이런 동요가 있었거든요. 이게 미국 그 노래란 말이에요. 옌키 드룰 기비라 옌키 르룰 댄디 뭐 이런 거 노래 못해서 노래를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노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런 영향이 계속되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다 미제죠. 다 미제. 그리고 최근에 방송을 보면 저도 이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뭐 자꾸 영어도 이제 낑겨 쓰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무척 애를 썼어요. 방송 초기에는. 네, 이제 그때만 해도 가능해도 요즘 제가 자꾸 영어를 섞었습니다. 이게 바보가 돼서 그런데 한국 TV를 보니까 여기에서 쓰는 단어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한국 단어가 있음에도 방송 중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미국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나만이 지금 이러한 때에 그 태극기가 광화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 언론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크게 반감을 드러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조기가 등장했다, 이스라엘기가 등장했다 라고 보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 물론 제가 이렇게 샅샅이 뉴스를 안 살펴보고 그래서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면이 눈에 띄면 뜨악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독립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뜨악하는 분위기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 자체에서 뜨악해 하지 않는다. 그죠? 뜨악해 하지 않아요. 언론도 그냥 보도하고 넘어가더라. 그리고 뭐 대서특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이 흡사 정당한 것처럼 또 보도하는 쓰레기 언론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일본이 그 패망을 하면서 남한에 미군이 주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분명히 점령군이라고 했고 그래서 미군정 3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가르치질 않았어요.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었다, 3년 동안. 이러면 이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은 것과, 이게 연상되는 그림이 있을까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을 때, 3년 동안, 그때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한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정권을 세우려고 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뭐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선한 모습을 띈 것들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낙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선한 모습인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병원을 짓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돈을 들여서 정말 측은지심이 발동돼서 그들의 예산을 가지고 한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병원을 지어준 건 아니에요. 결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학교도 미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등학력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한국민들을 좀 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박애 정신을 갖고 나라의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한국에 배당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학교를 세워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한반도 내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든가 교사를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을 이용하기 쉬우니까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고 또 병원 지어서 의사들도 파송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 자체가 개별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지만 뭐든지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으면 다크 사이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도 우리가 늘상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왜 선한 일을 비판을 하냐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안희정이가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을 때 사회에서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제 지지도가 멈칫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박근혜가 선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명박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아니, 대통령 가운데서 정의란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전두환! 자국민에게 총을 난사해서 수백 명의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그 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정의라고 말하고 범죄자들을 잡아가뒀을 때 야 사회를 정화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의 행동을 이해를 하시고 수용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거든요. 똑같대요. 일선에서 의료 행위를 직접 함으로 고쳐준 거 그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보내서 노리고자 했던 그 음모 있잖아요. 한국을 자신이 지배하는 지배 대상으로 삼고 영구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음모 속셈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의는 선의로 받아들이되 또 그 뒤에 있는 그 음모는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얼른 독립적이 돼야 되겠다. 우리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한 의사들을 배출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맹률이 말도 못하게 높았었는데 우리도 글 좀 띄고 살자 라고 해서 좀 교육도 좀 교육기관도 늘리고 확충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해야 하죠. 그렇죠. 기독교 그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 자체는 선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제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정치 외교적인 어떤 주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멘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김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북청년단이 어디 출신들이라고요? 영락교회. 그렇잖아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면 서북청년단을 만들어버린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죠? 근데 서북청년단이 뭐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뛰었겠어요? 종교적 신념. 자기들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렇게 신앙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날뛰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던 모습과 동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회개라도 했지. 이 서북 청년단은 회개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락교회조차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미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워낙 그 거의 종교화되다시피 한 친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은 하느님처럼 언제나 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의 종교적 믿음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를 원조해주고 보호해주고 뭐 이럴 거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해버리겠다 뭐 이랬잖아요.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다 뭐 이랬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그 등락이 있도록 뭐 강보합 약세 이걸 갖다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맘대로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게 힘이 있는 방송이 자꾸 중단이 됩니까? 아, 우리 김쌤 들어오셨는데 이게 말이에요. 스트리밍이 나빠서 그래요. 스트리밍이 자꾸 버퍼링이 발생을 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비싼 거로 바꿨는데도 이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치광이 트럼프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을 조작하든 말든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니면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소국들, 약소국 가운데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펴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환율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무시할 만해서, 그죠? 무시할 만해서, 그래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도 있는데 환율 조작국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중국처럼 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 규모가 꼬마도 아니고, 그 우리는 큰일 난단 말이야. 한국 대학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맹방이니 혈방이니 친구니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오바마가 와서 우리는 친구다 말 한마디 해주면 껍뻑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하도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은 좋은 나라, 그저 우리를 위해주는 나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데 거의 종교적 수준이더라. 그래서 성조기 가지고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 이거 왜 갖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왜 갖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뭐가 어때? 왜 그래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아유, 참 답답한데 좀 그 한국의 꼴통 보수들 있잖아요. 그 장로교 합동 무슨 통합 뭐 무슨 감리교 침신 침대 아니 그 침례교 무슨 순봉교 이런 꼴통들 있잖아요. 한교 한기총에 소속돼 있고 한교연에 소속돼 있는. 진짜 목사 정치하는 놈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다가 나눠져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 정치 그 집단을 만든 게 한기총이고 한교연이잖아요. 나중에 또 만든 게 한교연. 그렇죠. 여기에 소속된 그 교회들은 다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이 꼴통들이 좀 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깃발을 가지고 나오는 게 한국 대통령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 그 밖에 다른 거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스라엘 국기와의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단 하나라도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선민이라는 것이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말씀, 즉 율법, 그 다음에 언약, 제사 이걸 주시기는 했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참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기 위한 도구, 로마서 말씀대로 9장에서 11장까지 그렇죠? 그 말씀대로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짓고 돌이켜라 그러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회복되지 않더라. 그럼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림자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주의 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지만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는 이제 성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단순히 선민이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민은 지금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질 선민 이스라엘은 지금 없다니까요. 없는데 이스라엘 깃발을 왜 갖고 나와요? 예? 성전도 지금 없잖아요. 성전도 없어요. 성전은 구약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한테나 그게 중요하지. 안 중요해요. 그건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정은 진리죠. truth.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령. 영이죠, 영. 그렇죠? 이전에는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제사장 앞으로 나가야만 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모든 영이 모든 신자에게 다 부어졌단 말이에요. 요엘서 예언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성전, 제사장님은 성전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산당에서도 마찬가지 했거든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고, 이제 장소가 아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죠. 그 성전 필요 없는 성전 붙들고 있어요. 그들이. 의미 없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의미 없어진 게. 여러분 가나안이 지금 가자지구를 비롯한 저쪽 요단강 서편 그리고 동쪽 일부 뭐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을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적인 거,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없앤 그와 같은 세계를 특정하여 설명하는 게 가나안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그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쳐들어가서 말해 그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의 아파트 단지 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더 이상 신의 섭리가 있는 어떤 특정 지역, 물리적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많아요. 폐기된 게 많아요. 구약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 사라졌어요. 선민 지금.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 대회심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의 채널로서의 사명을 다 했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그들은. 더 이상 없어요. 선민은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선민은 없습니다. 성전 없어요. 왜요? 말씀드린 것 같이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이제 다 받았어요, 모든 믿는 자가. 구약시대처럼 특정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임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주하시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님이 우리 계시니까 그렇죠? 어 그 구약 시대에 드리는 그와 같은 형식의 제사도 지금 안 드려요. 성전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이제 하느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황소를 가지고 가서 염소를 가져가서 양을 가져가서 새를 가져가서 곡식을 좀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 말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내가 용서를 그런 자들은 용서를 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제사장이 그걸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어졌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나오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답답할 일 아닙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어떤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신념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광화문이었나요? 거기로 갖고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신념이 어떤 종교적 신념이 그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다짜고 있으니까 기독교적 신념이겠죠. 어떤 신념일까요? 도대체 지금 한국에서 보면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있었죠. 여기도 그거 하시는 뭐 달라세도 참나 기도 안 맥혀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뭐 이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한 뭐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만나 뵀거든요. 한 10년 됐나 봐. 하여튼 미국에 오신 여기 오신 지. 근데 뭐 그런 거만 하고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뭐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고 답답하죠. 돈도 필요하고 또 무슨 행사를 하려면 인력 동원도 해야 하니까 교회랑 적당히 작당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몇 교회가 또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인시켜주고 해서 뭐 하나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백투 예루살렘 거길 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예루살렘 왜 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답답해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길래 백투 예루살렘 같은 거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뭐 가서 말해요. 거기 가서 뭐 행진이나 하고 앉았고. 그 미친 거라니까요. 미친 거. 그렇지 않아요? 미친 건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건 악한 거고. 그렇죠?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란 말이죠. 아이고 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지금 버퍼링이 있군요. 아유 우리 지영님 들어와 주셨는데 이게 계속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배시네요 배. 어쩜 좋아. 아이고 이게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우중충하거든요 지금. 아, 여러분 그냥 버퍼링 돼도 좀 참고 들으시다가 아니면 도저히 못 듣겠다 싶으시면 그냥 끄시고요. 좀 이따 방송을 마칠 텐데 마침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저절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땐 종교적 신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싶은 것이 대형교회가 적극지지 혹은 동조, 소극적 동조, 적어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뭐 동의를 드러내고 있어서 한국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기와 미국 국기의 등장에 대해서 찬성과 동의를 표하고 있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문제였던 것이, 이방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이거잖아요. 먹어도 되냐?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공동체 내에 그 흔히 발견되는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문제여서 이제 먹는 것 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기는 음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를 드리고 드렸던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어도 가하냐? 그래서 사실은 가하다라는 거죠. 가하다. 그런데 시험을 그거 보고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좀 주의해서 먹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먹지 말아야 돼만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무당이 고사를 지냈어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돼지 뭐 코에다 꼽나 입에다 꼽나 돈 같은 거 막 꼽아 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형형색색의 그 옷을 입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울을 들고 또 칼을 들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무당이. 그리고 자기가 보시는 장군 불러내고 또 어떤 경우는 빙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 빙의가 되고 뭐 이런 뭐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예? 그렇게 치다고요. 구슬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그 돼지 머리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먹겠다라는 거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험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시험 뭐냐 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제가 그 예를 들어 풍속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조상 제사를 드리면 음식을 차려놓고 누가 먹어요? 후손 자손들이 먹잖아요. 사실 거기다 상에다만 올려놓고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물을 이스라엘이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좋은 거 먹으려고, 사무엘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갈고리로 다 익지도 않은 거 막 끄집어내고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죠? 그니까 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근동의 이방 종교의 제사 때도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종교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타 종교. 그렇죠? 이방 종교의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먹어라. 근데 시험 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주의해라라고 했었을 때 시험이 왜 들겠어요? 왜 드냐면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먹네? 이래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왜 드냐 하면 그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구약에 아직 구약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제물 먹으면 안 되지. 이방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을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림자일 뿐인데, 실체가 아닌데,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즉, 모두 다인 것처럼, 그것이 완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도 동의를 안 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건데, 그게 나 그거 보면 시험에 빠져라고 말을 하는 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먹어도 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모두 다 먹어도 돼. 모두 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도 돼. 이랬단 말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먹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정한 짐승들 구약 시대에 나 이거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더러워서 물론 그것은 이방인을 말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 의미는 부정한 짐승은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못 먹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굽이 갈라져서 먹지 마라라든지 뭐 아니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라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랄지 이런 것도 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을 위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죄의 유무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걸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때요, 좀. 따먹어도 되죠. 그렇죠? 꽃을 좀 꺾어다가 집에다가 만약에 거기에 뭐, 장미 좀 심어놓고 저 장미를 동산 중앙에 있는 장미는 꺾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꺾을 수도 있죠. 꺾고 그거 갖다 집에서 꽃꽂이도 좀할수 있죠. 그래서 그 식탁에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율법도 그까짓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어 먹지마 이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뭐 낙지 먹어 먹지마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어가 비늘이 없죠?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광어, 그 맛있는 회 먹지 마. 이거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어라는 생선 먹으면 너희들 죄인이야? 뭐 이거 이런 게 아니시라니까요. 율법을 그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자일 뿐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참 그리스도이신 아니 그리스도가 참아그 실체라고 하신 건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림자가 실체인 것으로 알아서 봐봐 성경에 써 있잖아. 십일조 써 있잖아. 이렇게 레위기에도 써 있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십일조 내야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요.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종료됐다니까요. 종료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깃발은 웬 깃발?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누가 좀. 아, 제가 이게 제 잘못이긴 한데, 제가 유명해지지 못하는 게 잘못이긴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지난번에 저에게 질문해 오신 분, 모 교회 목사 말 좀, 들어보고 해. 그 사람도 보니까 많이 클릭된 거는 막, 어떤 건 몇백 개 불과하지만 많이 클릭된 건 몇천 개 있더라고요. 하기나 뭐, 제 것도 보니까, 그 십일조에 관한 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카페에 가져간 거 포함했더니, 뭐, 거의 2만 클릭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가 저는 뭐, 첫주 하면 뭐, 100여 클릭, 뭐, 좀 지나 200개, 300개, 관심 가는 거좀 있으면, 4, 500개, 6, 700개. 그게 끝이에요. 오래된 거 1000여 개. 뭐, 이게 끝인데. 다른 사람은 뭐, 5천, 뭐, 만, 뭐, 어떤 경우는 유명한 사람은 뭐, 10만, 20만.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도 10만, 20만은 가야 이런 말을 꼴통 보수 목사들이 좀 들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전달하겠다고 방송을 시작을 해놨고,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으로 오래 머물게 된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하지만 안타깝다라는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친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가 만약에 되시잖아요, 제 비판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다툼을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부러 시비를 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르다고 저처럼 비판을 하면 누군가는 덤벼들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뒤로 굴하지 말고 맞서서 이겨내시자고요. 복음을 변화하시자고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꼿꼿이 맞서서 뒤집으시자고요. 그렇죠? 거의 혁명 수준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지금 때 아닙니까? 기독교 개혁이. 불교도들은 불교가 알아서 하게. 거기들도 완전히 쓰레기, 더미던데. 그래도 거긴 그쪽이 알아서 하게 하고 말이죠. 기독교 개혁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제 말씀에 동의가 만약에 되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삶으로, 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실천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도 속으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이와 같은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완수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가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으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낚기 위해서 낚시터로 가야 한다는 거죠. 낚시터가 어디예요? 세상의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 세상에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궤를 향해서 소리를 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궤를 향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기면 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져도 안 되지만 비겨도 안 돼요. 그래서 예스면 예스라고 분명히 해야 되고 노면 노라고 분명히 해야 돼요. 중간에 적당선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입 다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렇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우리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투도 종교적인 그 말투 있잖아요. 기독교계 가면 징글징글한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가짐이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투들, 어투가 있어요. 이것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지 않잖아요. 아, 물론요. 친구를 만나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끔 TV에 목사가 나와서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닌데에 목사가 나와서 가끔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징글징글해요, 저는. 징글 맞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삶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 특유의 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거 이제 세상에서는 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표정 같은 거 하회탈 벗어 던지시고 하회탈 벗어 던지시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그 말투 있어요. 그리고 몸가짐이 있다고요. 우아하고 고상한 거. 그거 다 벗어 던지고, 날생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날것 같은 삶을 사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날것 같은 삶. 아주 퍼덕퍼덕 살아있는 고등어 같은. 그렇죠. 그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죽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한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수선한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시면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작은 자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딱 열둘 건지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죽을 즈음에 자신이 죽을 즈음에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라. 하지만 평소에 가르쳐놓은 그 가르침이 나중에 그 살아 운동력이 있게 돼서 제자들이 둘도 없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더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님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 분열하듯이 여러분들 각각 교회에서 창원이면 창원교회에서 제주면 제주교회에서 거제면 거제교회에서 인천이면 인천교회에서 각각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작은 자의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 주신다면 살림을 살아내신다면 저는 오늘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제자들이 살아 운동력이나 말씀으로 그 삶을 나머지를 다 살아내었듯이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그 죽어서 다시 사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웃기고 있네 비난할지라도 너나 잘해 비아냥거릴지라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도 남는 그와 같은 결과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나갔다 오는 바람에 탑픽을 정하고 제가 비디오도 좀 다운받고 뭐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탑픽만 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정리를 못하고 그냥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마구 쏟아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해서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냐 전혀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그리 아시고 누구와 대적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신앙도 스스로 잘 간수해 내시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버퍼링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